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성도들에게 주님의 살리시는 말씀으로, 변화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오늘은 눈을 마주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건성으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목할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TV를 보다가 그만 마음에 드는 옷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TV 광고가 나올 때마다 관심 있게 언제 그게 또 나오나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이게 점차 증상이 심해져가지고 이제 밥을 먹을 때도 그 옷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티를 마시는데 앞에 앉은 사람이 그 옷을 입으면 어떤 모양일까, 내가 입으면 어떤 모양일까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른아른거리는 것을 참지 못하고 결국 그 옷을 조사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값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웬걸 비싸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더 그 옷이 갖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꿈꾸고 소망하다가 결국은 내질렀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옷이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행복한지, 황홀한 느낌으로 이제 그 옷을 걸쳐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아, 멋집니다. 난 역시 탁월한 선택을 했어. 만족감이 아주 급상승했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즐겁게 내가 옷인지 옷이 나인지 분간이 안 되는 순간을 지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깨달음이 왔어요. 어머나, 이 옷에 맞는 멋진 목걸이가 필요하네. 나에게는 이 옷에 걸맞는 멋진 옷걸이가 없는데, 이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목걸이를 찾아서 산만리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뒤지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러다가 그 옷에 딱 맞는 멋진 목걸이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걸이가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옷에 그 목걸이를 걸고서 몇 시간 동안 그분은 행복해졌을까요? 며칠 동안 행복감을 누렸을까요? 여러분, 이런 행복을, 이렇게 소유욕을 충족시켜서 얻는 행복을 일시적인 행복감이라고 합니다.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새로운 것을 찾아서, 다른 것을 찾아서 우리의 욕망은 우리를 몰아붙이기 때문에 미완성 행복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명품이나 모든 환상적인 것을 다 사서 누려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는 경험을 통해서 비슷한 감정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진정한 행복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있는 소유를 통해서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행복, 영원히 지속될 행복은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런 행복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어디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한 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분의 행복론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이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오 라고 외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서 배우는 행복론의 첫 번째는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만족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이 자족이란 말은 스스로 만족하다는 뜻인데 편안하다고도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형편을 초월하여 자족하면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만족하시고 편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형편이란 말을 킹제임스 성경은 상태로 번역했습니다. state.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나는 만족한다. 내가 법적인 신분이 어떻든지 나의 가정 형편이 어떤 가정의 그 신분 상황이 어떻든지 나는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뉴 아메리칸 성경이나 뉴 인터내셔널 성경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라고 번역했습니다. circumstances.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는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English Standard Version에 의하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떤 situation에 있든지 나는 만족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New Revised Version 성경에 의하면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든지 나는 만족한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법적으로 어떤 상태에 계시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소유물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다면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다면 행복한 영혼이라고 믿습니다. 행복하려면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바꿔야 합니다.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환경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여러분 자신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소유를 늘린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시기보다는 내가 있든지 없든지 많이 있든지 없든지 행복해지는 법, 만족하는 방법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 안에 평화가 가득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나의 내면에,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평화, 절대적인 평화가 임재해 있을 때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상태나 소유에 상관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자족한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원뜻은 독립적이라는 뜻입니다. Independent. 자율적, 독립적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의 상황으로부터, 나의 환경으로부터, 나의 소유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야 한다는 뜻이에요. 좀 많이 있을 때는 미소가 번지고 기쁨이 넘치고 조금 궁해지면 인상이 찌푸려지고 괴로움으로 가득 차면 이것은 자유로운 게 아니죠. 독립적인 게 아니죠. 매여 있는 겁니다.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족하는 사람은 그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소유로부터 상태로부터 자유로워지시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아까 눈을 맞았던 그분을 쳐다보고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십시오. 주님의 영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이나 상태나 소유에 상관없이 그것을 초월하는 자유를 누릴 때, 독립적으로 살 수 있을 때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환경이란 게 자주 바뀌어요. 우리의 상황, 신분 바뀝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바뀌죠. 이 변화하는 환경, 변화하는 그 상황에 구애되지 않는 삶,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바뀔 수 있어요. 이게 가난하던 사람이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반대 현상도 일어나는 법입니다. 배고프게 살던 사람이 맛있는 것이 넘치는 풍요로운 그런 환경으로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반대로 역전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이 변화할 때 그것에 적응할 줄 아는 그 비결을 사도 바울은 배웠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이 배웠다라는 말은 경험적으로 체득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에 의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보장장치에 들어있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해보고 나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전체, 일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배우냐 하면 고난과 궁핍과 어려움과 또 반대로 풍요와 축복과 넘치는 소유 가운데서도 독립적인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그 학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학생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학생으로 삽니다. 무엇을 배우는 학생입니까? 환경의 변화에 자유로워지는 훈련을 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상황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행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서 29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요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 포로에게, 유다인 포로들에게 권면합니다. 거기서 집을 짓고 평안하게 잘 살거라. 너희를 끌고 간, 포로로 끌고 간, 잔인하게 끌고 간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평화롭게 잘 살거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누구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 선한 목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열악할지라도, 우리가 원수의 그 속을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에 변화하는 환경에 우리가 적응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아집니다. 어떤 분은 그 반팔이 편하셔가지고 늘 반팔을 입으십니다. 날씨가 쌀쌀해도. 그런데 엄동선날에도 반팔만 입고 다니면 이게 곤란하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날씨의 변화, 기후, 환경에 적응하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지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그렇게 적응해 갑니다. 적응하지 않으면 화를 당하기 때문이죠. 우리 삶에 경제적인 환경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도 그렇지만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것에 구애받지 마시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편이 그렇게 되었으면 거기에 적응하셔서 사시면 됩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 적응할 때 하나님께서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던 대로 해야 돼. 곧 죽어도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해야 돼 라고 고집을 부리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나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고초를 함께 겪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궁핍할 때도 있었습니다. 풍족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즐기며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에 적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니, 말은 쉽죠. 당연히 그래야 되죠. 하지만 정말 고대 광실 거대한 맨션에 살던 사람이 자그마한 월세방에 살게 되면 그 심리적인 충격과 스트레스와 그 모든 번뇌가 이루 말할 길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모든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암송하신 분들 한번 암송해 보실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no matter what circumstances you might be in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행복할 수 있는 자유로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무슨 성공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할 수 있다는 말은 견딜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행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아까 인사를 나누었던 짝과 함께 축복의 말을 합시다. 당신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선포하세요. 당신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단께요. 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빌립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뻐하라고 하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있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능력을 가지라고 제가 제목을 부제를 그렇게 달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영원히 행복하게 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자존심 상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부자여도 교만해지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가진 게 너무 많아도 거만하지 않게 거들먹거리지 않으면서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능력이 근데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자고 하는데 주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곧 하나님과 동일하신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여길 것으로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겸손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능력은 겸손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인간 중에서도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을 십자가를 뒤집어 쓰신 그 겸손함이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시면 쉽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예수님처럼 겸손해집시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행복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내가 커지면 주님의 십자가가 우스워 보여요. 내가 잘 살게 되면 가난뱅이 나사렛 목수가 우스워져요. 그런데 내가 낮아지면, 나를 비우고 겸손해지면 그 예수님이 천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신앙은 겸손을 우리에게 낳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진정한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유하면 예수님이 가난뱅이로 보이죠.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여러분, 부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적이 없습니다. 잘 사는 나라, 강대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에 만나를 내리신 적이 없습니다. 만나의 기적은 가난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광야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이 풍요한 땅, 풍요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만나가 그치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척박하고 궁핍하고 고난이 있는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려면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편하게 느끼고 있는 나의 홈그라운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가 힘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과 어드밴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내가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설 때, 아니면 내가 정말로 가난해졌을 때,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주님의 능력이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주님은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초월하는, 환경을 초월하는, 소유물에 상관없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기 원하시면 겸손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천국의 능력이 넘친다고 믿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행복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천국에 도장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시민으로 도장을 확실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는 죽음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애통함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충만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행복을 지금부터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시면 우리는 영원한 행복의 도장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주님으로부터 받지만 함께 더불어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동행하는 주변의 성도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 도움을 통해서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당신의 도움이 나에게 더 큰 행복을 줍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행복을 해결받았습니다. 또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천국을 향해 가는 동반자들이 있어요. 그분들과 서로 합력할 때, 서로 돕고 서로 나누고 서로 케어해 줄 때 기쁨이 배가 되고 행복감도 더 넘치게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허리케인으로 재난을 당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플로리다나 휴스턴, 텍사스에 있는 사람들,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모금을 하고 또 이 재난헌금을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절망과 고통의 시간인데 그들의 고통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그 자그마한 도움을 통해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 진정 기쁨입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14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그 괴로움과 고난과 시련과 아픔 가운데서 더 큰 행복을 체험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나오지만 빌립보 교회의 도움이 필요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분한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의 그 삶에 동참하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왜요? 그들을 통해서 조금 더 행복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함께 동역하며 합력하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협력할 때 더 큰 행복이 넘치게 된다고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0절에서도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이 빌립보 교우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여 그것에 싹이 나고 그래서 그렇게 연보를 통해서 선교원금을 통해서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아주 오묘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메시지이지만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합력할 때 진짜 선을 이룰 수 있고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없이 주님과 상관없이 돕고 나누는 것은 큰 유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모든 능력, 나의 모든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것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는 것에서 다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에게도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은의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며 합력하고 서로 돌볼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예비하신 영원한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조금씩 나누어 주셔서 우리 모두 다 더 행복해지는 길을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방황하는 나그네로 이 땅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줄 모르는 그런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 영생으로 저희를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천국 영생을 예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시며 영원한 행복, 영원한 그 영생의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영원한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소유물에 좌우되지 않는 주님의 기쁨, 주님의 행복, 영원한 행복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